마을. 가을은 풍성하지만 누군가 그리운 계절이었죠. 그 가을을 보내고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을은 어떠셨나요? 기억해보세요. 9월의 그날들을. 삶은 여유롭고 너무나 달콤했죠. 기억해보세요. 9월의 그날들을. 초원은 푸르고 곡식은 여물어갔죠. 기억해보세요. 9월의 그날들을. 그대의 여리고 풋풋했던 젊은 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때의 추억을 따라가요. 따라가요. 가사처럼 여러분들에게서는 9월과 12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시인의 마을을 성시경의 Try to Remember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시인의 마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시인의 마을은 장동석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그리고 우리 시인의 마을 첫 때부터 나와주신 단골 손님 박가월 시인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장 시인님께서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차츰 풀어놓기로 하고 우선 장동석 시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시인님께서는 올해 구로구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퇴직하시고 활발한 시창작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월간 한국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등단하셔서 현재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5회 좋은문학작가상과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 서울시장상,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에는 세계시문학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시는 영광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장시인님, 수상을 축하드리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저물어가는 이때 세계시문학상 대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특히 이 상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한 권의 사화집으로 만들어져 독자들에게 익히기 때문에 부담도 감도 크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까지 가서 심사를 거쳤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장시인님의 시 낭송을 들으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로동 산 영번지 장동석. 모두들 등진 모난 곳에 뿌리 내리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둥근 이마 맞대고 살았구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가난들을 가슴으로 껴안아 둥글게 둥글게 다스리던 구로동 사람들. 그 어느 날 흔들림처럼 시퍼런 울분 마구 흔들리며 살았구나. 고층 아파트 건립이니 재개발이니 부르짖던 혼탁한 선거는 끝나고 찢어진 벽보 속으로 공약은 물거품이 되어 가는데 머물 곳 없는 바람 앙상한 가슴을 헤짓는다. 저 어눌한 불빛 아래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지 않은 이웃들, 어쩌다 지나는 길손이 10년지기 같아 묵은 마음속 빗장을 풀어놓고 둥근 인정 베풀며 살았구나. 단 한 번의 사랑의 눈길조차 받아본 일이 없는 아픈 서름만 먹고 사는 곳이지만 모두들 하나같이 옹기종기 모여 가슴 어린 따스한 불을 지피는 구로동 산 영번지 사람들. 네, 잘 감상하였습니다. 그 동시 구로동에 살았던 분들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애환을 잔잔하게 그려낸 시인 듯합니다. 이 시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83년도 구로구청에 발령을 받아 34년간 구로구에서 재직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구로는 낙후된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로라고 하면 구로공단을 떠올리는데 이 구로공단이 1967년 4월에 준공된 국내 최초의 공업단지로서 그 당시 이른바 공순이, 공돌이란 별칭과 함께 군청색 작업복과 날라리 벌집으로 상징되기도 하였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슬픔들을 가슴으로 껴안아 둥글게 다스리던 구로동 사람들. 사실 이 시 귀절처럼 현대사회, 즉 욕망마저도 상품화되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산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힘겹게 다가옵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가속화될수록 혜택은커녕 오히려 오순도순 살던 오두막집마저도 빼앗기고 다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들을 괴롭힐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사랑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인간적인 정과 사랑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구로동 산 영번지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단이라는 굴뚝산업시대의 상징적 이미지가 IT 기술 등 벤처기업으로 탈바꿈하여 현재는 전국에서 모든 기업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디지털 밸리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경제 기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굴뚝 공장이던 구로가 상전 벽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구로공단은 지금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중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곳을 가서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형 공장들과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먹거리, 문화 골목들을 지나는 활기 넘치는 청춘들을 바라보노라면 상정 벽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장시인님, 이 시는 몇 년도에 쓰셨는지요? 네, 이 시를 쓴 시기가 87년도니까 그 당시만 해도 희망찬 21세기 뉴 밀레니엄이 밝았다고 외쳐대고 온갖 그 정치인들이 거짓된 선거 공약이 난무하던 시절입니다. 80년대 조세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처럼 도시민들이 현실이 진하게 각인되는 바람에 그 당시 이 시가 여러 지역신문에 발표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 네. 정말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은 그 당시 이 소설을 읽지 않은 분들이 없을 만큼 정말 유명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과 함께 이 시가 그렇게 각광을 받았다니 옛날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요. 혹시 박 시인님께서도 구로공단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 구로공단은 10대 후반기에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누님이 시집 와서 구로동에 살았기에 초창기에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구로공단에서의 대학생이 위장 취업을 하며 운동했던 학생을 만나고 알고 지낸 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산업부 밀고 암울했던 시대가 떠오르고 그 공단 현장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디지털 단지가 디지털 단지로 변하여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거기가 그랬어? 하고 아마 다들 그 상상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4년 전에 이렇게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몰랐죠. 네, 맞아요. 네. 요즘 가면은 진짜 막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면 이게 공장인지 아니면 무슨 주상복 아파트인지 모를 예, 정도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우리가 주로 IT 예. 산업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 그 전철역에 이렇게 가면은 네.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보면은 20, 30대가 아주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예. 줄을 이어서 막 갑니다. 예, 예. 대단합니다. 저는 퇴근 시간에 한번 거기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알게 된 것은 그 출판사가 있어서 예. 책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소개해주고 한 바람에 가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디지털 단지를. 아,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 맛있는 것들도 많아요. 한번 갑시다. 네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노래 한 곡, 핑클의 화이트를 들으며 첫눈 오는 날을 한번 추억해보고 그 다음에 장시인님의 애송시 낙화를 감상해보겠습니다. 노래 잘 들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첫눈 오는 그런 날도 생각나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지금 퇴근해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청춘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런 곡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인의 마을이 이제 몇 회를 거듭했는데요. 박가오 시인님 이렇게 시인의 마을이 진행되는 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제가 첫 방송을 3월 23일 날 했습니다. 지금 9개월이 되어갑니다. 봄에 시작하여 여름, 가을,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해의 뜻깊은 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게스트로 새로운 신들을 만나고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아, 예. 저희 이렇게 시인의 마을이라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 시인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서로 카톡을 통해서 좋은 시, 좋은 노래, 좋은 글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지낼 수 있어서 저도 올 한 해 참 풍성하고 보람 있는 예, 한 해였습니다. 예, 참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참 좋았습니다. 예,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동석 시인님의 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애송시라고 하시는데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멀지 않아 열매 맺을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다 섬세한 손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낭송이 정말 좋습니다. 유명한 시이고 여린 감성을 자극하는 시이죠. 네네네. 이 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로서 방금 우리 MC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명한 시이고요. 그야말로 감성을 자극하는 시입니다. 그 천년에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란 이 식기절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매우 친숙해진 귀절입니다. 네, 그럼 이 시의 저자 이형기 시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933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여러 신문사 기자와 편집국장을 거쳐 경성대학과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05년 73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시 낙화는 죽음과 실존을 되새겨 볼 수 있는 허무시, 또한 낙화의 풍경에서 이별과 죽음의 원리를 이중적으로 표현한 시로서 한국 시인들이 좋아하는 100대 시 중에 하나로 꼽힌 작품입니다. 17세의 나이에 비 오는 날로 서정주의 추천을 받아 정식 등단한 이 시인의 시는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초기에는 전통적이고 서정적이며 모더니즘 성향이 강한 시를 썼고 후기에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개성적인 시를 주로 썼다고 평론가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 낙화란 시를 읽으며 죽음과 소멸이 또 다른 탄생으로 이어져 새로운 역사의 시작과 끝이 알 수 없는 수레바퀴 한 부분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대표작인 이 낙화는 변증급적인 사고는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인간을 옭아맨 족쇄이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인간의 순수, 무념, 무관함은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순수, 무념의 탐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시를 음매해 보면서 나와 사람들 또는 나와 세상 사이의 낙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곤 합니다. 박 시인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시를 한 줄씩 인용해서 쓴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글귀들이 많아요. 이 시에서 많은 용어들을 배우고 인용하여 아주 좋은 시들을 많이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네, 아마 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인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꽃을 노래한 시들이 많이 있는데 장시인님께서도 꽃에 대한 감상을 시로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꽃의 명암, 또 꽃은 어떤 명암을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장시인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꽃이 명암, 장동석. 정원에 가면 장미꽃과 같이 화려한 명암을 달고 이름처럼 품위를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순수하고 기이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놓기 좀 그래서 이름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누가 듣기에도 민망한 개망초 애기똥풀 개불알꽃처럼 촌스럽고 별난 이름을 갖고 살지만 이름보다 더 향긋한 모습.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나름의 빛깔과 향기로 피어올라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박한 들꽃. 이제라도 우리는 장미꽃과 같이 겉만 화려한 명암보다는 푸른 숲속 저 들꽃처럼 아주 낮은 자세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네, 우선 박가오시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감상하시는 모습에 제가 박가오시님의 감상평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예, 꽃이 명암, 장미꽃같이 화려한 명암을 달고 이름처럼 품위를 뽐내고 순수한 이름을 달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 누가 듣기에도 이름이 민망하지만 아름다운 향긋한 모습, 화려함보다는 순수한 사람을 찾는 장시인의 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장시인님의 시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렇게 막 순수한 것에 대한 추구, 그런 감상을 표현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자, 그럼 장시인님께서 이 시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 시는 2012년도에 발간한 저의 제5시집 외로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사실 이 시 꽃이 명암에 담겨진 소재는 소박하고 고즈넉한 삶의 열막을 노래한 시로서 그 당시 평론가들로부터 가장 선명하게 돋보이는 시라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장미와 같이 열정적이고 화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람되고 멋진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 숲속에 이름 없는 들꽃처럼 소박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어느 시골길을 걷다 보면 개망초나 애기똥풀, 개불알꽃처럼 수많은 들꽃들이 피어있죠. 누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지만 그 꽃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푸른 들판을 정겹고 조화롭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잣집 정원에 화려하게 핀 장미가 아니라 별다른 의미 없이 언제나 외롭게 홀로 피어있는 들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건 나라는 빛깔과 향기를 지속적으로 뿜을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저의 문학적 소관이자 빛깔이요 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시들이 다 걸작은 아니지만 언젠가 진실한 한 편의 시가 인간의 가슴속에 아름답고 소박한 들꽃처럼 피어날 때 그 나름대로 향기롭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진정한 독자가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제가 그런 장시인님의 진정한 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시인님께서는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셔서 때로는 어떻게 저런 여리고 한들한들한 감성의 시를 잘 쓰실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렇죠, 박 시인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활달하신 것 같아요. 키도 건출한 데다가 또 성격도 활달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시를 보면은 참 감성적이고 예. 또 이렇게 순수 추가하고 소박하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장 시인님의 내면을 살짝 엿볼 수 예. 있는 것 같아서 예.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냥 계실 때랑 이렇게 무슨 말씀하실 예. 때 보면 그런 게 살짝 예. 보이는 게 예. 바로 장 시인님의 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페퍼톤스의 겨울의 사업가. 자작나무 숲길에서 장동석 찬바람을 맞으며 여인의 살길보다 더 흰 속살 고스란히 드러내놓은 한적한 자작나무 숲길을 홀로 걷고 있다. 흰눈은 내리고 삽시간에 펼쳐진 은색에 하늘과 울창한 나무가 서로 어우러진 깊은 수해 속을 걸으면 어느 곁에 나는 한 그루 나무가 된다. 문득 흰눈과 함께 순결한 본질 고운 그녀와 조화를 이루어 늘씬한 자태로 서 있는 나신들 그 자락에 숲속의 유혹에 빠져들고 어느새 알 수 없는 울적한 기분도 여인의 포근한 가슴에 안기면 거대한 숲이 파도처럼 수아 수아 소리를 내며 흰 물결에 씻기듯 사라진다. 한낮 어지럼 증세도 어둠 속 절망의 늪을 헤쳐나와 하얀 수피로 치우된 채 나는 무작정 자작나무 숲길을 걷고 있다. 네, 낭송도 잘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장시인님의 스스로 시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그 숲길을 걷다 보면 자작나무만큼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작나무는 흔히 눈 덮인 추운 숲에서 잘 자라고 마치 벌거벗은 미녀를 연상케 하는 낭만적인 수목으로 먼 발치에서 눈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긴 산책로를 따라 울창한 숲의 매력을 오감으로 즐기는 것이죠. 그래야 이 시처럼 한 겨울 자작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한 영혼의 시름과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삶에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과 그리움이 담긴 이 시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인의 살결보다도 더 하얀 속살 고스란히 드러내놓은 이런 표현은 정비성님의 수필 산정무안에서 빌어봉 동쪽 안학내의 살결보다도 흰 자작나무의 수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정말 겨울 자작나무 숲을 걸어가노라면 구중심처, 수중공주, 숲의 기족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박시인님께서는 겨울 자작나무 숲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나가다 조금씩 본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이 시에서 네. 보는 건 여인보다 부드럽고 하얀 살결, 고스란히 드러낸 자작나무, 자작나무에 눈이 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네, 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은색에 펼쳐지는 예. 것은 네. 당연하겠지만 신이 은색에다가 여인이 포근한 가슴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작나무 숲에 눈이 내리면 어여쁜 여인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마음에 흐림이 이렇게 유도하는 것을 보면 항상 익혀지지 않는 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여인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박 시인님께서는 자작나무 숲을 실제로 가보지는 못하셨다고 하니까 네. 우리 장 시인님께서 자작나무 숲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 그 5년 전에 네. 이 자작나무를 그 인제 강원도 네. 인제 오대산 원대리 네. 그 소금강 줄기 따라 걷다 보면 줄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눈 오는 겨울에 걸으면 그야말로 천하를 다 얻은 듯한 느낌이 들지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인제 원대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푸시킨의 첫 벌꿀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곧 여자 손님이 찾아오려나 울창한 자작나무에서 곧 끈끈한 여린잎이 피어나고 포근한 구름나무도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가. 이렇게 무한한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자작나무는 표현되기도 하죠. 네, 그 자작나무 숲을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진짜 나무에 눈이 내렸다는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새하얘요. 그 숲에 네, 들어가면 네, 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새하얀 그런 자작나무 숲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작나무 숲에 여인을 집어넣는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아마 그 장신. 지금 여러 시인들 예. 아 그게 그 자작나무 숲 보면요 예. 하얗지 않습니까? 예, 피부가 예, 예. 벌거벗은 느낌이에요. 아, 여인 예. 내가 벌거 아, 빨가벗은 아, 느낌. 거기서 인용했어요. 예예. 예. 예. 그러다가 그 눈길도 바닥도 눈이 예, 쌓이니까 예, 천지가 다 하얗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야말로 여인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 여인을 예. 그리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정비석 수필가님께서도 예. 그렇게 안학내의 살결로 표현하셨고 네. 또 푸시킨도 곧 여자 손님이 예. 찾아오시려나 이런 기절 를 보면 아마 자작나무를 보면 남성분들은 그런 이렇게 막 여인 연상 예, 그 연상이 네. 되나 봐요. 네. 그 여인의 그 부드럽고 그런 흰 어떤 네. 그런 하얀색이 연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인들이 자작나무와 여인을 연결해서 그렇게 많이 수필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동석 시인님의 특집으로 장시인님의 구로동 산 영번지 꽃의 명암 자작나무 숲길에서 등 시와 감상 뒷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외에 저는 오늘 꼭 들어보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제30회 세계시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시인데요. 장시인님 시 제목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시 제목은 별에게입니다. 이 시는 저의 첫 번째 시집 그대 영상이 보이는 창에란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별에게처럼 누구에게나 정겨운 고향과 연분홍빛 첫사랑 같은 유년의 기억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 안에는 서울 하루내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지만 그 당시 시골 여름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추억의 낭만을 수놓곤 하였죠. 저의 고향은 충청도 산골마을인데 낮엔 용봉산 밑에서 진달래를 따먹고 친구들과 방죽에서 멱을 감고 놀았으며 밤이면 뒷산 솔밭에서 동갑내기 옆집 소녀와 앙봉수도태의 별과 같은 알콩달콩한 사랑을 나누었지요. 가끔은 윤동주의 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을 읊어보기도 하고 저 별은 나의 별이란 윤형주의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마치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처럼 한편의 소설을 읽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재미있는데요. 조금 더 그 추억을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때 그 용봉산 키스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멀리 용봉절에서 둔탁한 목탁 소리가 들리면 소녀는 무섭다고 내 가슴팍을 파고들었지요. 우리들은 그게 첫사랑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결국 그 소녀가 서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되었지만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저기 멀리 네. 시집가 어디서 네. 살고 있는지 네. 알 수 없어도 네. 그것이 나에겐 첫사랑이었고 네. 오늘날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현실적으로 각박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옛날의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장시인님 왜 지금 얼굴까지 빨개지셨을까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든 우정이든 그런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별을 소재로 한 좋은 시 하나를 또다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장동석 시인님께서 감사드리며 이렇게 별에게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동석 시인님, 박가은 시인님 오늘 좋은 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가은 시인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해주세요. 네, 오늘 장시인님 같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도 작가 대상을 받고 좋은 한 해였습니다. 송년회다 모임에다 하면서 건강 축내지 말고 닭해 정유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랍니다. 네, 저렇게 건강하게 뵙고 싶고요. 우리 장시인님께서도 네, 오늘 그 저희의 그 특집 프로를 만들어주신 예, 구로 FM 담당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매우 즐거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우셨다면 저도 덩달아서 즐겁습니다. 그럼 별에게 감상해 보겠습니다. 별에게 장동석.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꽃빛 다져진 그대 하늘 정원에 거치지 않는 찬란한 눈부심. 하얗게 하얗게 꽃봉오리 접어올린 늘 내 마음 가득 넘쳐 흐르는 사랑의 봄물. 눈 감으면 그대 그리워서 상념의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저 하늘에서 가장 향기롭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별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내년의 계획과 꿈보다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2017년이 되기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의 하나하나의 계획과 꿈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그려놓고 싶습니다. 그럼 모두모두 풍성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인의 마을 마을지기 손영미였습니다.